페루 노동자 농민 학생 이민 전선이 우리의 성공적인 핵탄두 폭발 시험을 걸고들은 미국 대통령 오바마의 막말을 규탄해서 13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